정의의 힘으로 불법무법의 체제 결의를 단호히 처갈길 것이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세계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깡패국가 미국과 그의 강권에 눌리어 불의에 맹종하는 어종이 또종이들이 8월 6일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또다시 대조선 제재결의 제2371호를 조작해내는 국제적 범죄를 저질렀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에서 이번 제재결의가 조작되자마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느니 결의 채택에 협조한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를 표명한다느니 뭐니하며 큰일이나 친 것처럼 놀아대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한 아랫것들은 저자마다 북정권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시던 소리들을 죄쳐대고 있다. 일본 수상 아베 또한 재빠르게 나서서 이번 제재 결의를 높이 평가한다느니 대조선 압력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느니 뭐니하며 너스레를 떨고 있다. 미국의 제재 위협에 겁을 먹고 손을 들어준 채통값 못하는 나라들은 뒤가 캥겨났는지 제재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며 구차하게 변형하고 있다. 갖지 않은 괴뢰들까지 쫄딱 나서서 혓바닥을 내밀고 우리더러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주제넘게 놀아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작해낸 이번 제재 결의는 주체의 핵 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전략적 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질겁한 미국의 공포와 불안의 산물이고 국제사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적대 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며 이빨 빠진 늙은 승냥이 미국이 무서워 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둔 줏대없는 어종이 또종이들의 나약성과 비글성에 의해 요인의 이마에 큼직하게 찍혀진 치욕의 락인이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우리 군내 완민의 확고한 신념과 치솟는 보복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날강도 미제가 주도하고 그의 맹종한 비열한들이 작당하여 조작해낸 이번 제재 결의를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 범죄로 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단호히 배격한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전의 그 어느 페이지에도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 나라의 자위적인 군사력 강화 조치를 문제시할 수 있다고 규제한 조항은 그림자도 없다. 더욱이 이번 제재 결의 역시 지금까지 유엔이 꾸며낸 모든 대조선 결의와 마찬가지로 우리민의 철천지 원수인 날강도 미국이 주도하여 조작해낸 범죄적 문건으로서 특히는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가 이미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로서의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저버린 채 극단적인 편견과 불의에 물젖은 악마의 도구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도용되어 통과시킨 불법무법의 문건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휴지장만큼도 치부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라고 불어대는 객적은 나발을 다할 밤에 개 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 죄악의 뭉치똥에 불과한 이런 제재 결의가 그 누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그 무슨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개꿈은 없을 것이다. 2.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으려고 달려드는 날강도적 행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 조건에서 그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실제적인 정의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세계는 각성되어 가고 있다. 세계 정치 구도는 각성된 인민의 지향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종합적인 국력과 전략적 지위도 비상이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이러한 때에 한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빼앗고 한민족의 명철을 완전히 조이자고 달려드는 생양의 무리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비상이 강화된 종합적인 우리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물리적 행사를 동반한 전략적인 조치들이 무섭게 취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3. 이 기회에 세계의 량심 앞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짚으시고 정의롭고 안정된 새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큰 나라의 주장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다수라고 하여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세기에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몇 사람이었고 그를 반대하며 범죄시한 것은 뗏물이었지만 결국 진리는 역사와 더불어 승리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신조도 양심도 의리도 다 버리고 미국에 추종하여 불법 무법의 결의에 손을 들어 트럼프의 감사까지 받고 상존의 눈에 든 나라들은 세계의 량심 앞에 수치를 느껴야 하며 역사와 인류의 엄중한 심판장에서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응분의 값을 치러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은 불의가 독판치며 정의를 심판하고 전인과 독선이 살판치며 진실을 매도하는 불공정한 현 국제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반제반미 투쟁에 용감하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각,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이 그 얼마나 정정당당한가를 심장으로 절감하면서 병진의 길에서 1초도 멈춤이 없이 1mm도 애돌지 않고 곧바로 앞으로만 질주해 나갈 철의 의지를 다시금 온 세상에 선언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힘으로 날강도 미제가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체제 결의를 단호히 처갈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8월 8일 평양.